나마나 도부를 늘려서 입안 가득 넣어 참았다 나의 노래를 터뜨리자 아리라리 랄라 랄랄라 모든 게 서서히 아리랑이 되어 아리라리 랄라 아라리 라리 랄라 차올라서 나만의 세상 채워지게 부르는 노래 꺼내지 않은 이 노래 우리 이제 두 판을 벌려서 응얼거려